후 숨소리조차 내쉬기 힘든 엉켜있는 밤에 별빛이 켜지는 오늘의 끝에서 모두 담아내지 못해 마음껏 소리내야 울소조차 없었던 날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그린 말들을 삼켜내